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집회 결의. 오늘 조선인민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각하께서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강국건설 노선과 조국 통일 방침을 높이 받들어 인민의 자주적 리상과 염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고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모든 분야에서 새인을 놀래우는 기적적 성과를 창조하고 있는 조선인민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조선이 강력한 해국 재력과 함께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간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난무하는 낡은 국제질서의 파산을 선고한 역사적인 장거로 된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주범으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려버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떠들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방대한 핵전략 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무모한 군사적 공격기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으며 추종 세력들과 야합하여 야만적인 초강도 제재로 조선인민을 굴복시켜버리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도 북남 관계를 사상 최악으로 몰아간 보수 세력들의 몰락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외세와의 공조에 계속 매달리면서 동족대결 관념에 사로잡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 결의와 세계 평화의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 도전에 나서고 있다. 날로 긴장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의 지배주의 정책을 반대하며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지지하는 국제적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집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친선 및 연대성 조직들과 국제 반제민주단체 대표들인 우리들은 지난 7월 역사적인 7.14 공동성명 발표 45돌째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단체들의 연합회의에서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적극 지지 찬동하면서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들은 조선 통일의 대강인 조국 통일 3대 헌장과 북남 공동 선언들의 정신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성 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들은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선군 정치의 정당성을 널리 속에 선전할 것이다. 셋째, 우리들은 미국이 대조선 촉대시정책을 처리하고 남선에서 미군과 핵전략 자산들을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의 도수를 높여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선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벌이는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반대하는 활동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우리들은 외세와 결탁하여 민족의 단합을 조회하는 남선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규탄하는 국제적 항의 행동들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다. 여섯째,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 및 미사일 소동, 인권 소동에 매달리면서 저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비열한 모략 책동을 폭로 단지하는 국제적 여론전을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일곱째, 우리들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채택한 대조선 제재 결의들의 비법성을 까발키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세계적 규모에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여덟째, 우리들은 세계의 모든 평화의 여적이며 진보적인 세력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각방면으로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역량을 보다 광범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하는 우리의 투쟁은 평화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염원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이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각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멀지 않은 앞날에 사회주의의 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 위협을 반드시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아갈 것이다. 우리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합세에 나설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집회 참가자 일동, 2017년 8월 16일 평양.